HUBS. HUBS 로컬 사무소. 어서 오세요, 여러분. 여기는 일상생활 속 우리가 몰랐던 법들과 그에 얽힌 사연들을 함께 소개하고 상담해드리는 HBS의 로컬 사무소입니다. 저번 주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는데 오늘 잠깐 다시 돌아오게 되었어요. 지난주 법들과 사연을 짚어보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께 과제를 안겨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관련된 법을 찾아보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처럼 직접 법전을 뒤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하나하나 찾자니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같이 들으러 가실까요? Hold me close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the unrolls. When you kiss me, heaven sighs. And though I close my... 저희 라디오를 비롯한 TV나 인터넷 혹은 여기저기서 많은 법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을 때는 알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생각하려 하면 뭐였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법 이름이 너무 어렵고 길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로컬 사무소에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법을 찾을 때 어떻게 하면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아무래도 가장 먼저 생각나는 방법은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법 관련 정보는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기관인 법제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답니다. 법령이라는 말이 너무 어렵다고 당황하지는 마세요. 아무래도 법제처에서 만든 홈페이지인 만큼 정말 법에 대한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첫 화면이 누구나 알기 쉽게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각 법이 적용하는 국가기관, 그리고 법 분야별 찾기 등 카테고리별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에서 언급했던 생활 속 궁금한 법률들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사업, 소비, 교통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테고리들이 보기 쉽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분쟁 요소가 많은 특정 법들에 대한 판례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와 관련해 누가 더 과실 비율을 많이 부담하는지와 같은 사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적용되는 자체 조례, 그리고 숨겨진 여러 행정규칙 등 정말 다양한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법을 찾을 때 어려워하지 마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 있으니까요. 그럼 인터넷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과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요새는 인터넷이라는 가장 빠르고 편리한 수단이 있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노인분들과 같은 일부 사회적 약자분들은 아무래도 인터넷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인터넷을 더욱 헷갈려하고 복잡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준비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중 하나가 바로 정부민원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인데요. 전화기에 국번 없이 110을 누르고 전화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이 간혹 가다 모르는 게 있으면 110에 전화해서 물어봐라 했던 바로 그 번호입니다. 이 정보는 국민권익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공식 명칭은 국민콜110으로 정부민원과 관련된 다양한 상담을 해주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법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에 대해 물어보면 어떤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들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전화를 걸면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을 위한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수어 상담 같은 경우는 평일 9시에서 18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법을 알아보는 방법을 두 가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여러분 스스로도 어려운 법을 잘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은 로컬 사무소의 진짜 마지막 영업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인터넷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리고 전화로는 110, 이 두 가지였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로컬 사무소 마지막 14번째 영업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영업이라고 해서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저희 한대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 내용들을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문을 닫아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선민 아나운서였고요. 임지연 엔지니어와 이선호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And hold me fast. The magic spell you cast. This is love. The unknown. H. UBS.